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1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나는 FA라고 안 주는 거야? 어? 아, 사람 등록했어? 등록했어? 어, 나 이번 주에 등록했어. 아, 주겠어, FA도. 진짜? 회자 뭐야? FA도. 나 왜 안 줘? 아, 인사를 네. 하고 가자고. 너는 딴 네. 데잖아. 인사를 하고 가자고요. 네. 마이클리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준현입니다. 어이, 강준혁 선생 오늘 한국말 하시네. 네, 따자하오 강준혁. 해줘. 따자하오. 따자하오 강준혁입니다. 따자하오 짱준허바. 어, 오, 발음도 나오는데? 발음도 나와. 발음도 어? 좋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주 스킵했어요. 네. 네, 지난주에 다들 그, 나는 안 바쁜데 이 사람들 바빠서 뭐 돈들을 버는 소리가 나? 그 돈은 바쁜 것 같은데 돈 버는 소리 안 나요? 바쁜... 이 아저씨가 바빴어. 이 아저씨가. 내가 바빴어. 따자하오가 바빴어. 뭐에 돈 대로 바빴어? 아, 뭐 병원 가고 뭐 그런다고 바빴죠. 아, 병원 가고. 건강하십시오. 네. 네. 이성 대표도 바쁘잖아, 뭐. 아, 따자오가 바빠서. 나는 왜 바빴지? 딸랑? 나는 왜 딸랑거리고 바쁘는 거야? 가방 못 채? 몰라. 나는 어제 그 중에 하여튼 뭐 하여튼 했어. 바빴어. 어. 바빴어. 아, 김성훈. 저는 2주만이죠. 네. 우리 지금, 다 2주만. 아, 2주만이야. 아, 지난주 안 했어. 어, 안 했어? 응. 어. 지난주에 저희. 야, 또, 이, 방송 천재가 없으니까 방송 쉬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방송 천재가 쉬는데. 저는 지난주에는 부산. 네, 아, 맞다. 아, 맞아, 부산 갔잖아요. 아, 우리 뒷담화 특집했잖아. 네. 아, 뒷담화 아, 맞다. 내가 있는 관계로 뒷담화를 금지시켰지, 내가. 근데 조금밖에 못했어. 맞아, 맞아, 맞아. 성격이 좀 못나, 저 사람이. 맞아. 우리처럼 둥글둥글 뒷담화하고 살아야지. 뒷담화 싫어. 세상에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 아, 근데, 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네, 소리 좀 하지 말고. 네. 아, 그건 그렇고, 오늘 우리 녹음하는 장소에 또 우리가 스폰이 생겼어. 아. 커피나 얻어먹고 이런 스폰인데, 오늘 있어요. 하는 장소가 메리츠 증권? 네,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네, 네, 네. 제 방입니다. 와! 아. 와. 김과장님 화이팅! 네. 사랑해요! 근데, 근데 메리츠 회사 하니까 네. 붕어빵 스폰은 없어지던데. 아, 그러니까 붕어빵이 없어, 여기는. 네, 붕어빵도 여기다 끝나고, 가다가 호떡이나 먹자. 오케이. 아, 그런가? 네, 호떡이나 먹자. 호떡집, 여기 호떡 버스, 아니, 버스. 여기 있죠, 호떡 돌아가면. 호떡 트럭이 어, 네. 있더라고. 그래서, 어, 여름이, 아니, 여름이래. 아, 겨울 다 끝났는데 호떡이 있네. 이 사람이 고기 보고만 하고 사오진 않았네. 아니, 지금 나는 늦어갖고, 어, 저 호떡 사면 또 늦기까지 했어? 늦기까지 했는데 안 사온 거야? 방송이 늦게 끝나. 나 미치겠어, 아주. 아, 너무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항의하려고. 그러면서 또 본부장 아니요? 본부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자, 그러면 주식 얘기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아, 시장은 존나 좋아. 신듯이 좋아. 이거 뭐 이거는 뭐 진짜 그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건 뭐 물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야 물 들어온다 쓰나미다 쓰나미야. 고객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데 김 과장 고객들이 네. 정말 쓰나미처럼 몰라오나? 아니 뭐. 좀 분위기는 좋아진 것 같던데요? 분위기만 좋아졌지 네. 쓰나미처럼 오진 않잖아 지금. 그런데 그런데 결국은 그 좀 조심을 하자라는 분들도 고객분들은 좀 계세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좀 많이 그동안 좀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과열에 대한 얘기들을 물론 옛날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지만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의 기관 수급은 그냥 쏘쏘한데 지금 지수는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네. 좀 고민이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뭘 해석을 해요. 여자가 남자 사랑한다 그러면 네. 어, 얘가 나를 왜 사랑할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리고 어디서 그냥 지르는 거지. 여자 연애하듯이 하란 말이야 주식을 생각하지 어. 말고 뭘 생각해. 연애는 졸라 잘하면서 일단은 어. 하고 보자 이러면서 일단 손잡고 가자. 일단은 손 잡자마자 일단 가자 이러놓고서는 주식을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어, 갑자기 어, 우리 약간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야 이것도 왜 이래. 일부 고객분들이 아, 일부 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아까 스폰을 해줬기 때문에 네. 장소 스폰이야 장소 스폰이지만 별거 하는 것도 없지만 여기 위치가 네. 예전에 그 메리츠 그냥 혹시 오실 분들이 네. 검색해서 메리츠 증권 본사 이거 찾으면 황당하잖아. 그렇죠. 그건 또 아니잖아 이게 또. 네. 메리츠 본사는 저쪽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소 네. 쪽이고 네. 이거는 메리츠 예전에 IM. IM 투자증권 본점. 건물 있습니다. 본점 네. 이렇게. 본점이죠. 예. 예. 예. 그 여의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홍옥빌딩 뒤쪽에. 그렇죠. 홍옥빌딩 예. 뒤쪽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상담 받고 예. 저 홍옥빌딩 가서 꼬바로 하나 먹고 볶음밥집 먹고 볶음밥 맛있지. 내가 잘 사주잖아. 네. 어디 먹어본 적 없는데? 아 진짜? 오늘 사준 걸로. 오늘 스폰 안 걸로. 약속 있다. 아 약속 있으신 거예요? 아 그럼 오늘 호떡 스폰으로 끝내는 거야? 아 우리 막 이상한 얘기를 해서 시장 얘기로 잠시 돌렸는데 결국엔 다시 막 이상한 얘기를 얘기가 돌아가. 새는 거는 순식간이네요. 여기 터가 안 좋아. 터가 항상 토크를 어질러 나는. 아니 근데 그 지금 잠깐 시장에 대한 고객분들의 분위기 정했는데요. 그리고 강주영 선생은 어떻게 봐요? 난 뭐 크게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네. 시장 안에서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죠. 불안해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수가 몇 포인트인지도 일단 생각하지 말고 네. 갈 때는 그냥 흐름만 봐서 네. 꺾이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꺾이면 팔면 되잖아요. 쉽게 그냥 네, 쉽게 그렇죠. 하자고 꺾이면 팔면 되잖아. 네. 저 정신 상태 나 좋아하지.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게 네. 거래소 시장은 내가 봤을 땐 시작도 안 했어요. 이게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하고 뭐 오른 거 하나도 없지. 시작한 게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뭘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초금리 네. 이 시장에서 네. 시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달리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성훈 대표.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 네. 오, 멋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괜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끝나나 저제 끝나나 하는 사람은 네. 또 뭐 언제 잡냐면 떨어질 때 잡는다. 네. 그래갖고 맨날 떨어질 때 더 빠져갖고 고민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네. 올라올 때 팔고 진짜 시작할 때도 도망가 있어. 그런 사람 한 명 알아. 내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는데 네. 네. 이모 씨 아들 모승원이라고. 아, 끝물의 종결자인가? 끝물의 종결자? 네. 방송 쪽 한국경제 쪽 분위기는 어때? 방송을 하다 보면 그 출연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좋죠. 요즘에 어쨌든 간에 뭐 물 들어온다라는 얘기 하니까. 물 들어온다고? 네. 네. 고객 물 들어온 때 뭐 배전다 그러나? 노전다 그러나? 왜냐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키움에서 지금 방송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키움 전문가가 20명 밑으로 떨어질 때가 시장의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아, 그런 얘기 했지? 네. 네. 그때가 진짜 시장 바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3월 달 첫 달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첫 달. 이었다라고 생각,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한 첫 달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아, 지난달에? 네, 지난달이. 네, 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한 뭐 상반기까지, 좁게 보면 상반기까지, 네. 주동이 일시적으로 또 3분기 때 잠깐 있다고 하더라도, 네. 뭐 계속 한 2, 3년, 한 2년 동안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네. 저는 그 우리 간혹 보면 이제 강주혁 선생이랑 저랑 시각이 비슷한 게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네, 겁이 없고 다 올랐다는 얘기도 싫어하고 다 떨어졌다는 얘기 싫어해요. 그냥 눈에 보인 다음에 확인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읽어보면 오늘도 이따 할 얘기지만 좀 미리 좀 하면 저는 지금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부동산이 더 올라갈지는 몰라. 그건 우리가 알기로 없는데 중요한 건 부동산이 국내 주택가격, 국내 아파트가격이 지금 최고가로 가고 있거든요. 지수로 보면은요. 뭐라고 했는데 그 분석한 걸 보면 누가 사냐면 예전과 달리 30대, 40대가 좀 주 구매층이에요. 좀 부동산을 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저도 그 모델하우스를 내가 가봤더니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어린애들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살까 했더니 물론 저는 설 마음이 있는 게 아니지만 갔더니 분석한 거 보니까 지금 일부에서 이제 아파트를 매매가랑 전세가를 60 평균이 보면 네. 발표한 거면 67.9인가 그래서 그게 최고 비율이고요. 일부에서 이제 뭐 95, 98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 지수로 보면 이게 96 정도, 97 정도 되는 67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워낙 이제 전세 비율도 보니 깜짝 놀랐어요. 2011년인가 그게 우리나라가 우리 보통 살 때 그 월세 비율이 15%였는데요. 지금 월세 비중에 32%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쵸. 짜증 나니까 물론 대출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예 그냥 대출하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 이자 네. 비용하고 이제 해서 감다 보게 되면 야 이자 비용이 더 싸네 이러면은 그냥 사버리는 네. 거지 뭐. 아, 그게 이제 그 얘긴데 그래 내가 갖고 지금 보면 이제 작년에 부동산법이 솔직히 전 뭔지 모르지만 부동산법 이제 불을 지른 거죠 지금요. 그래서 그렇죠. 좀 올라가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뭐 안심 대출이고 나발이고 하네. 지금 일단 초저금리잖아요. 초저금리의 현상은 지금 보면 우리 이건 이승원 대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게 그 예금으로 해갖고 안전자산에서 먹기는 쉽지 않은 거죠. 예전에 제가 IMF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IMF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빚었던 시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그때 그 뭐야 룸사롱에서 그랬다며. 뭐야. 지금 이대로 영원히 그때 건배사일 때문에 이대로 영원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그 대출 그 채권 금리 있잖아요 채권으로 보면 채권이 발행한 게 30%에 발행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알뜰기한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대우주권이 있을 텐데 말일날 30%에 발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마감을 12시에 못해갖고 마감을 새벽 3시 4시 한 적이 있어요 주대우체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결국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채권이 30% 40%짜리를 증권 대우주권에 30%에 네. 팔았다 그래갖고 뭐 그것도 욕도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LG 같은 웬만한 계열사들도 한 20%짜리 막 발행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그 1%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20배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쉽게 해서 그렇잖아요. 네, 역으로 보면 예를 들어 그 당시 1억 갖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벌 거를 지금 똑같은 걸면 쉽게 얘기해서 얼마요? 쉽게 얘기하면 20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결론을 보면 그래서 결국 안전한 자산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가 강준혁 선생도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8% 9% 떨어질 때도 저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죠? 근데 보면 주식을 안 한 거지 사람들이 돈이 뭐 깨먹은 거잖아. 근데 이제 1%니까 이제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 거지. 그러니까 워낙 리스크가 작으니까 해봤자 기회비용이 적으니까 이게 좀 한번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금리 수준까지 와 있고 그게 보통 누구나 다 정말 예금으로 하는 시대 아니죠. 그러니까 투기적인 자산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지만 여전히 리스크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런 것에서 일단 펌프질이 들어가면서 외국인이 먼저 펌프질을 했고 여기는 이제 증권주로 가면서 개인들의 펌프질 그리고 코스닥에 물렸던 사람이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물류 가만히 웬만한 이상한 씨발 주식 아니면 그냥 좀 씨발 같은 족 같은 주식이 아니면 살아났잖아요. 어찌됐건 씨발 주식도 근데 은근 많다. 그러니까 이상한 주식 아니면 그냥 아주 무식한 예전에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말하는 거가 IMF 때 그 15년 전에 그런 주식 말고 지금 멀쩡해 지금 있던 주식들은 웬만한 게 살아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게 증권주, 건설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인들까지 유통성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님 살아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궁금한 게 개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신장에 들어오잖아. 그럼 지금 와서 화장품도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포스코 이런 거 살 것 같아 개인들 들어와서 포스코 포스코를 산다 그러면 웃어? 아니 그게 아니라 현대제철 네. 포스코 이런 거 살 것 같은 게 뭐냐면 네. 사람들 개인들은 일단은 매매 패턴 자체가 네. 떨어지는 걸 계속 사잖아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본전 회복되면서 팔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네. 이거는 나중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포스코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지금 그 코스닥으로 재미본 유동성을 해서 지금 약간 젊은 층들 있잖아요. 예전 세대가 아닌 사람들은 포스코 사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익숙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안 사지만 대신에 뭐지 자기 좋아하는 거 코스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 뭐 ACT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뭐 에탄올? 창의 네, 네,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포스코를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국 포스코를 사라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가 다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 시장은 죽지 않았다 지금. 그리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특히 고객분들한테 잘 설명을 하면 지금은 뭐 수십 년 만의 기회는 아니지만 최근에 3, 4년 중에서는 제일 좋은 시기다. 네, 최근 3년의 시기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언젠가는 또 처절하게 꺾일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다 저는 아무리 포지티브가 아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시 뭐 지금부터 반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왜냐면 분위기에 쏠리는 거기 때문에 주식은 그렇죠. 지금 분위기 한쪽으로 가 있는데 분위기는 언제나 또 꺾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를 아까 강 선생님이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근데 꺾인다면서 고민하지 뭐. 꺾인다면 고민하면 되죠. 그럼 미리 고민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네. 결혼하려고 여자애하고 네. 식장에 들어가면서 네. 아 얘가 이런 성격인데 헤어지면 어떡하지? 네. 그걸 왜 그때 걱정하냐고. 네. 일단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나중에 싸우면 그때 걱정을 해야지. 그렇죠. 네. 네. 뭐 결혼도 하기 전에 뭐 걱정하고 복권도 사기 전에 당첨하면 되면 어떻게 되지? 네. 이런 생각. 복권도 사기도 전에 2등까지 꿈꾸고 있어. 그러니까. 두 장 살 건데 내가 2등까지 다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거지. 네. 아 그런 사람 어이없는 사람 있죠. 어이없는 사람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네. 아, 그리고 하여튼 개인의 유동성이 최근 3, 4년 만에 최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관심주를 관심하기 전에 그거 한번 보세요. 좀 중국 전문가니까. 야, 중국, 아 중국 네. 오늘도 4천 넘었죠 오늘. 오늘 3,900 뭐 4천 뭐 넘는 분위기죠 저거 이제요. 예. 예전에 후광통 강연에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ETF라도 사라 그랬는데 일단 그러니까. 샀으면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네. 벌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 벌었다고. 그러니까. 네. 네. 얼른 먹은 놈은 붕어빵도 먹고 줘, 땡이야 먹고 땡. 붕어빵도 안 줘. 이러다가 네. 종목 하나 얘기했다가 깨지면 연락 오겠지. 당연하죠. 연락 오지 네. 깨지면. 네. 이 바닥이 그런 바닥이야. 그러니까 네. 외롭지 않게 살라 그러면 네. 깨질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렇지. 외롭지는 않잖아. 외롭지는 오니까. 않지 연락은 오니까. 오프 더 레코드로 내가 그 부분에서는 할 거 많아. 그래갖고 친한 하기 위해서는 항상 다 먹으면 안 돼. 10개 얘기하면 두 개는 또 깨먹어야 돼요. 아, 영업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이 다 먹으면 안 돼요. 잘 들었지? 어? 두 개는 이렇게 깨지는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개만 깨먹어야 된다? 네. 두 개만 깨먹으면 안 돼. 네. 일단 중국은 지금 굉장히 좀 괜찮죠? 네. 오늘도 일단 얘기가 나왔던 것이 네. 장강 유역에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개발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보통 많이 하는 게 1대1로 많이 알죠. 네. 육상 실크로드 경제대 네. 그다음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네. 그건 일단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거고 네. 그거 외에도 일단은 저쪽에 강시성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게 북해만인가? 네. 강시성 북해만 그 개발 기구인가? 그게 하나가 있고요. 이름 제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는데. 네. 그다음에 북경하고 천진하고 화북 쪽에 경제 구역이 네. 하나가 또 있고요. 네.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게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 동북 삼성하고 동문고 쪽으로 해 가지고 또 개발 구역을 지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식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인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얘기가 나온 것은 장강 유역의 중소도시 개발권에 대해서 이제 인가안이 또 떨어졌어요. 네. 그것 때문에 오늘 교통 운송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건설 인프라 역시 건설 인프라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쪽 지역 안에 있는 공항들 네. 공항들도 오늘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설비 관련된 종목군들 기계 네.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많이 오른 모습인데 어쨌든 인프라 투자 부분은 저번에 그런 강연회 같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4대강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네. 나중에 뚜껑 열어놓고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4대강보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300배죠. 예, 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쪽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오전하고 오후하고 중국이 조금 달라진 거는 항공주들이 다시 지금 또 움직이고 있어요. 네. 항공주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니까 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남차 뭐 그런 네. 쪽도 일단 계속 강세입니다. 그거 중차로 되는 거서 재상장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일단 남차 북차 합쳤잖아. 네. 아니 인가안이 떨어진 거지. 아 인가안이 인가안이 떨어진 거지. 중국 중차로 네. 바뀐대. 네, 인가안으로 떨어진 거지. 네. 아는 척 좀 해봤어. 네. 아 구강등 나도 강연회 하려면 아는 척 좀 해야지 이 시간 쓱 발 좀 담궈야지. 네. 어쨌든 중국은 아 그렇게, 잘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합병한다라고 하면은 관련 종목이 많이 떠요. 합병 은 호재입니다. 중국에서 네. 그런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단지 이제 수급이 가면 갈수록 지금 약간 좀 애매해지고 있는 건 있거든요. 네.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네. 역시 뭐 꺾이면 팔면 되지라는 네. 마음으로 네. 계속 좀 즐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꺾이면 못 파냐면 씨발 처음부터 처음 물리니까 꺾여서 못 팔지 먹으면은 팔지 씨발 오늘까지 후광통 매매가 꺾여 아, 내일부터 이제 후광통 매매가 되니까 오늘까지 홍콩이 휴장이거든요. 네. 내일부터 되니까 아니 그 후광통 홍콩 심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도 못 파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홍콩식면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홍콩식이 하루 전부터 못 해요. 하루 사기 전부터. 왜냐하면 결제일이 트플 세일이라서 하루 전부터 못 해요. 못 해요. 그거는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고다. 상위 6천 화이팅. 네. 네. 네. 그래. 그러니까 돈 버는 거야. 씨발 단타 안 치니까. 아,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욕도 하고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스트레스 더워? 받아서. 오늘 좀 욕을 먹었어? 욕하는 사람이네. 네. 근데 저는 그, 나름 우리가 또 그 해외 주식, 제가 또 전문가잖아요. 해외 주식 전문가. 아, 진짜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앞서 이제 강준 의원이 이제 일부에서 그런 얘기, 예, 뭐 우리나라 4대강에 지나고나 이게 녹차였는데 중국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완전히 가능성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공산당이 그러니까 없지만 이제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주식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면 이제 제가 말하기도 싫은 몇몇 견설 뭐뭐 이상한 4대강 관련 주들이 있었잖아요. 보면 그건 정말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걔네들이요. 그 기업들 몇몇 기업들 말하면 떠야 하면 아는 회사를 있는데요. 그 회사의 최근 5, 6년 동안의 매출이 하나 보면 매출을 이렇게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때. 냉정히 보면 예를 들어 100이었으면 105 정도 됐죠. 이렇게 150, 200이 된 적이 없어요. 다 보면 그 몇몇 기업 있죠. 몸무슨 건설, 뭐뭐뭐 영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 근데 그걸 보면 늘어난 적이 없어. 근데 주가는 거의 10배를 갔었어요. 그것들이요. 예. 네. 보면 지나고 나면 다 아닌 수도 있다 그러지만 주식은 그렇게 가는 수인 게 주식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그 4대가 할 때부터 말도 안 된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 진짜 일어날 일이고 중국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일로가 지금 하늘에서 가고 예, 땅으로 가고 바다로 가잖아요. 그게 결국은 21세기 중화사상을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5조 달러 2010년까지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고 5조 달러 그러면 5,750조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누가 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4대강의 250배 사업이다.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에 거기서 떡고물로 달건 물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누가 힘이 센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우리 강주혁 선생님 같이 얘기하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중국의 SOC 관련 건설주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이거 이성훈 대표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1998년 아 죄송 1987년 8년 9년에 노 당시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88년 200만 원 건설을 약속했거든요. 네. 200만 원가 우리 시청자분 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200만 원 처음 있었던 얘기 아니거든요. 전단 대통령도 처음에 집권하면서 2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전단 대통령 8년 9년을 집권했거든요. 그 당시 7년 집권하면서 진 게 40만 원인가지였어요. 네, 200만 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오? 어찌되었건 간에 그 정도 저, 네. 그게 경제 원동력이군. 경제학상으로 그게 정말 실책이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가 그게 진짜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한 게 없다고 하는데 노태우는 진짜 지워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분당이나 일선에 지웠거든요. 그것이 모래 아파트. 그만큼의 그러니까 모래도 없고 시멘트 파동 모래 파동 나는 거가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보면 강주혁 선생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시멘트 좀 많이 갔죠? 시멘트지요? 네, 시멘트주 엄청 올라가는 게 있죠. 그렇게 좋아졌어. 그래서 시멘트주나 하여튼 그런 소재에 관련된 것들이 그것들이 건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말이 된다. 그 시멘트가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최근 중국에서 3년 동안 소비한 그 시멘트 양이 미국에서 100년 동안 소비한 시멘트 양보다 더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정 투자 범위 자체를 벌써 중국이 앞질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멘트주라고 이렇게 뚱쳐버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멘트주가 중국에서는 아니해라 시멘트 뭐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시멘트주들도 가만히 보면 일대일로가 걸쳐져 있는 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들 위주로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그냥 상해 A 주식을 보다 보니까 상해에 유명한 부동산 회사, 상해에 유명한 시멘트 관련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보게 되는데 거기서 약간 1대1로하고 대해서 보면은 다른 성들의 어떤 그럼요. 시멘트 업체들 그런 쪽으로도 좀 시각을 돌리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강조했던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중국 정부 중심의 구조조정 그리고 인수합병의 강화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 그러면서 이제 배당을 늘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배당을 늘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 전반적인 역사적으로 흐른 도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에 예,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방송 들으신 젊으신 분들은 이제 예전에 이런 거죠. 감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입장 투자자들은 엄청난 기회예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을 지금 중국에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뭐 인터넷 주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중국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걸 사기는 어려워요.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다만 여기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했던 200만원대 어떤 주식이 올라갔고 그 7차 5개년 계획을 계속할 때 어떤 주식이 그 시기별로 어떤 주식이 올라갔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우리 비아드 여러 얘기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비아드 말고 이제 버스 전기 버스 주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게 올해 중국 정세한 게 12만 대인가 17만 대로 이번에 중국에 깔라는 거거든요. 전기 버스로. 그러니까 그런 거가 보면 우리나라 훨씬 앞서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건 좋은 버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만 더 연구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할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에 관심을 놓으면 그 사람 바보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예를 들어서 그 금융 비중의 자산 있잖아요. 인터내셔널 펀드 기준으로 1.5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 들으신 분 대부분 100 이상을 한국의 주식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황관이라든가 이런 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고요. 관심주로 한번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도 제일 젊은 김성원 과장부터 한번 가보죠. 아,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아, 고민은 무슨 또 준비 난 게 있으면서 또 아니, 고민한 척하네 이 아저씨. 무엇을 할까 좀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제 고객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네. 야, 진짜 살 게 천지 빛깔이다고 진짜 지금 장세가. 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뭘 그걸 즐기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네. 다 많이 올랐 아침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올랐으니까 네. 더 갈 수 있겠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많이 올랐으면 덜 오른 종목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PS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어? PS텍. 뭐 들어온 거 아니야? 지난번에 얘기. 네. 네. 그러니까 믿은 거야? 아니 지난번에 뭐, 그 지난번 녹음할 때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얘기했어요. 아, 미는 거네. 예. 그럼 미는 거지. 한번 들어왔던 것 같아. 느낌에. 예. 제가 얘기했었나요? 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 아 그거는 아니 그건 아, PNT. 아 다른 거구나. 예. 그건 PNT고 다른 거. 아니었어? 아 PC였어. 같은 PC라 헷갈려. 아니면 말구지. 일단은 그 PS텍이라는 기업도 좋고 PNT라는 기업도 둘 다 이름 비슷한데 둘 다 별일 부담이 없고 좀 상당히 괜찮 같이 조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PS텍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한전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력 전기 계측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PS텍이 현재 시가총액이 약 8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보유 현금만 7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시가총액 거의 근접하게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한신평 나이스 저거요? 거기 신용평가 A+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 재무는 뭐 거의 판타스틱하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PS텍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시즈널러티가 있어요. 네. 계절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네. 말해서 12월 달까지 잘 올라갔다가 1분기를 꼭 쉬어요. 이 종목이. 왜 그렇지? 뭐 발주가 없는 거죠. 한정 발주 없으니까 1분기를 쉬었다가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2분기부터 이 종목이 스타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재무나 이런 것들은 다 뭐 이미 뭐 검증이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실적도 숫자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4, 5, 6월 달 또 올해도 또 엄청 덥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서 이런 네. 얘기들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PS텍 종목을 한 2분기에 저 중요 관심주 여러분들이 꼽아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벨 부담이 없어요. 네. 예. 빌구나 없기 때문에 화장품들 저 삼성 LS 지금 따라가야 돼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뭐 이렇게 이런 종목들 새롭게 시작할 라는 네.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성 대표는 제가 예. 네. 저는 아무 생각이 지금 없는데 뭐 화장품주 여전히 계속 좋으니까 네. 화장품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 창아에탄올 얘기했었잖아요. 네, 창아에탄올. 네, 창아에탄올 네. 같은 라인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얘기 안 했던 게 대봉 LS. 네. 왜냐면 ACT가 한방 화장품 아모레의 한방 화장품 라인업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한방 화장품 라인업을 만들고 있으면 네. 이제 그 엔자임 쪽 한다고 해서 효소 쪽 하는 게 지금 창의 에탄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요즘에 그 아모레 라인 중에서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한 데가 뭐냐면 그 제주라는 컨셉, 제주도라는 컨셉으로 해서 그린티, 녹차. 네. 이제 그 녹차 이제 화장수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대봉 LS입니다. 근데 얘네가 그래요? 공장을 직접 그 제주도에다 지었어요. 그래서 네. 그 CGMP 인증인가 그걸 다 받아갖고 KGMP인가 네, KGMP 네, 그 네. 인증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네. 뭐 from 제주가 아니라 네. made in 제주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대봉 LS다. 네. 그래서 대봉 그러니까 아모레 지난번에 IR 때 뭐라 그랬냐면 그린티 라인업에 대한 매출을 네.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2020년까지. 네. 그럼 뭐 대봉이는 네. 뭐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잖아. 봉이야. 네. 큰 봉이야. 네. 그래서 대봉 같은 경우도 네. 창해라든가 아니면 ACT의 그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네. 기업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대봉 LS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말 좀 되긴 되는데. 왜냐면 그게 삼총사야 밑에. 아니 아무래 삼총사, 떨거지 삼총사. 아니 그게 ACT, 아니라 창해 에탄올. 이게 어디죠? 대봉. 그 제주도 자주 가보면 아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제주도에 보면 아무래 퍼시픽에서 녹차밭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거에 관련해서 녹차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엮인 거 같네요. 네, 맞아요. 그게 그 제주에 워낙부터 녹차로 유명하지 아무래가요. 네. 그래서 네. 그 예전에 그 천대 회장이 한 거, 그래서 거기 갖고 가고 엄청 큰 단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녹차 네. 맛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거 엮여 그걸로 화장품으로 하는 거예요. 화장수. 네, 그래서 이제 걔네가 말 되네. 그러니까 from 제주가 아니라 뭐 네. 제주에서 왔어요가 아니라 네. 아예 made in 제주지 걔네들은. 그러네. 제주에서 만드는 거. 제저그네. 뭐야? 그 뭐야 그 제주 생물이었어 맛있는 거였어. 아 삼다수. 어 삼다수 같은 거네. 삼다수처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 그 제주도 가면 그 어디 우리 여행 가면 네네. 뭐 오렌지면 오렌지라는 화장으로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있잖아. 네네. 녹차 화장수로 하는 거네. 네, 녹차 화장수예요. 네. 녹차 화장이네. 네네. 느낌 있는데 그 시가총이 얼마야 이게? 시가총이 뭐 그게 안 커요. 대봉이도. 대봉? 예. 난 그래도 여태까지 그걸 잘 몰랐어. 대봉 LS? 예. 듣보는 네. 형님이 잘 이렇게 그쪽에서는 언급을 잘 안 하니까 네. 저는 뭐 대봉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로 보면은 창의가 제일 싼데 네. 시나리오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봉이가 네. 왜냐하면은 대봉이는 확실한 매출이 있고 엔자임은 이게 당장 창의는 네. 당장 화장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주전 공장 베트남 증설한 것만 하더라도 현재 밸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네. 여기다 화장품까지 더해지면은 좋다라는 거고 창에는. 네. 근데 대봉이는 이제 이 그 그린티 라인업을 아모레에서 적극적으로 미니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시가총액 1,700억. 시가총액 1,700억밖에 안 되나요? 싸네. 아, 싸네. 이름도 봉이잖아. 이거가 작년에는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800억이었네. 예, 예. 지금 반이었네. 반. 예, 예. 더블이 났네, 더블. 예. 아, 이거 정말 이런 사람들 자몽 50억에 그냥 여기 대박 난 거지. 대박이 났네. 대주주는 대박이 났네. 거기 회사가 대주주가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UCL이라고. UCL? 회사가 두 개예요. 어. 부럽더라고 그냥. 아, 부러워. 뿐이야. 그 뭐야 그 이츠스킨 그 말도 안 되는 그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그 말도 안 되게 뭐 이츠스킨이 뭐 2조 밸류를 받고 아 한국 화장품 어떻게 봐요 진짜? 아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칼라일에서 이츠스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한불 화장품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한국 화장품 그 둘째 아드님인가가 나가고 한불 화장품 만든 거거든. 그거하고 똑같지. 그 예전에 삼익식품 그 밑에 나가고 아들이 그 샤니 만든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엔 샤니가 잘 되고 삼익 첫째 아들 그게 잘 안 돼갖고 샤니에서 결국에는 다 인수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그런 얘기 있었지. 예, 네, 외제차 타고 무언가 하니까 그 이건희 회장님이 저 빵집 새끼가 했다는 그. 그 주인공 그 회장님이 네. 그 다시 삼립을 다시 그 삼립식품을 살린 거거든. 네. 원래 능력을 인정받으셨던 분이에요. 그 샤니가. 네. 근데 이제 이거 한불도 똑같이 둘째 아드님이 나가갖고 한불 네. 화장품을 만들었거든. 근데 네. 그 한불 화장품 밑에 브랜드가 이츠스킨인데 네. 그게 잘 나가거든요. 네. 어쨌든 잘 나가는 건 잘 나가는데 네. 그래도 네. 걔가 그게 밸류를 지금 2조 밸류를 바꿔서 칼라일에서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네. 인수하거나 네. 그러면 아모레 200조 가겠어 씨. 아모레가 200조 가겠어 씨. 시가총액. 아유 참 미치겠네 정말. 하여튼 화장품은 누가 뭐라도 내가 엄청 많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화장품에 네. 미쳐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는 지금이나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네. 화장품은 딴 거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모레나 이런 건 좀 알잖아요. 아무래도 작년에 벌써 15일 전이네요. 그쵸. 네, 그때 얘기했던 대로 그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얼마냐 보를 때 제가 이성 대표한테 10배라고 얘기했잖아요. 10배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야, 나 이쪽 라인업 보고 깜짝 놀랐다. 뭐야? 그 사장님, 그 사장님도 받다 하면 10배도만 종목을 누가요? 그 유 사장님도 야, 증권사 임원분들은 아, 저래서 임원이 됐구나. 일단 10배를 질러야 돼. 가든 안 가든 10배를 가야 돼.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10배를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 아무래도 10배일지 모르지만 중국의 시장 가치는 10배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중국의 시장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10배 간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 마켓 사이즈는. 야, 7배 남았어. 이제 7배. 요새 전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네. 아 요새 중고등학생 여자애들 화장하는 거 보니까 아 저 이 사람은 정말 쌍팔 년도 사람이네. 아 미치겠네. 그 전까지 안 보다 이제 본 거지. 이제 지금 보이네. 어 저는 중학생들까지 화장할 줄. 내가 이거 얘기를 작년부터 초부터 방송한테 맨날 얘기했잖아. 유치원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애들 졸업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자 어린이들은 화장을 하고 와도 좋아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도 화장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화장을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색한 일이 아닌 거야. 옛날에는 씨발 화장하고 돌아다니면 저 미친년 저 어디 나가요인가 막 이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지. 예의지 씨발 화장 안 하고 돌아다니면 저 년이 미쳤나 얼굴 새 걸로 다니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게 다르다는 얘기지. 아 우리 김성훈 팀장 과장이 예전에 주식 선물하다가 이런 걸 안 본 거지. 그렇죠. 이제 보이는 거지 그런 말들. 그렇죠. 한 7, 8년 동안 주식 선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때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이제 올림픽 공원에 살잖아요. 네. 쫙 얘기를 하면 이해합니다. 예전에 5, 6년 전만 하더라고요. 누가 공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엑소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 화장실이 붐벼요. 왜냐하면 옷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들어가거든. 이제는 안 붐빕니다.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다 화장할 거 하고 오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보면 중국, 일본의 구분법이 있어요. 중국 애들은 화장이 안 하는 애들, 중국 애들. 화장을 졸라네, 일본 애들. 자로사는 네. 일본 애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심지어는 우리나라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면세점 가서 사는 애들조차 화장을 안 했어요. 네,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할 일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네, 다음은 우리 강기영 선생님. 전 그냥 노멀하게. 네. 삼성증권 현대건설? 삼성증권. 어? 아 너무 노멀하잖아. 너무 노멀한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노멀한 거 해야지. 딱 뺏겼네, 딱 뺏겼어. 나 현대건설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준다고 그냥 앞에 서 있는데 자꾸 어려운 거 가지 말고. 네. 어차피 삼성증권, 아니 증권주들이 작년부터 실적이 좋아졌죠, 구조적으로. 아 이거 삼성증권만 해 그럼. 네. 현대건설 하지 말고. 예. 네. 그럴까요? 현대건설 내가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요. 네. 삼성. 근데 왜 삼성증권이야, 증권주 중에? 네. 들어봐 끝까지. 사람들이 보통은 중국 주식이면 어딥니까? 중국 주식 하면은 지금 계시는 유한타입니다. 네. 유한타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 강준혁 제가 있지는 않죠. 제가 있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관련이 있으신 그렇지 않고 삼성증권이 탑이에요. 그렇죠. 중국은 무조건 삼성증권이 탑인데 돈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이 더 간다. 뭐 이제 좀 뭐 7월인가요? 8월? 언제가 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강통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면 일단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일단 삼성증권이 이번에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 내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갤럭시 페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삼성페이 삼성페이를 네. 하게 되면 그거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건 누가 그 인터넷 만약에 은행을 한다. 네네. 인터넷 은행을 하게 되면 그 구심점은 하나가 있어야 될 거잖아. 테크니컬 말고. 네. 그건 누가 하지? 그거를 페이게이트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게 그 논란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간편결제를 못했던 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데이터에 대한 쪽을 누가 보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네네. 이거를 해킹 때문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페이게이트에서 보관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너 이게 이제 막 엄청난 마케팅 도구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카드가 누가 이 카드 주인이 뭘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을 수가 있잖아. 데이터를. 근데 그걸 그동안에는 카드사만 그걸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카드사는 마케팅을 엄청 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부가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던 건데 그 데이터에 대한 쪽 우리나라는 페이게이트사가 저장을 못 하게 했는데 이번에 간편 결제를 해준 거는 그걸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카드 정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간편 결제가 막 서둘러도 나도 하겠다라고 뛰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 카드 결제 정보를 페이게이트가 주장할 수 있다. 내가 궁금한 건 정부 네. 말고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알리바바다. 알리바바가 이제 핀테크를 하고 뭐 인터넷 운영을 네. 하면 알리바바 쪽으로 돈을 알리바바가 들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됐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네. 만약에 키움 증권에서 뭘 네. 하면 핀테크를 한다라고 네. 하면 핀테크 아 키움에서 돈을 그 인터넷 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갤럭시 페이를 했다. 네. 갤럭시 페이를 하면 뭔가 결제가 되고 하려 그러면 네. 그 돈이 들어가 있을 구석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누가 가지고 있냐고. 이건 그 돈을? 결제가 저거잖아요. 근데 이건 카드하고 똑같은 게 그냥 미리 이렇게 정보만 딱 전달해 주는 거고 그거는 기존에 있는 카드사가 그대로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고 카드사가 하는 거잖아. 카드사가 그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현금이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만 딱 네. 다 해주고 그 지급 결제에 대해서는 내가 그거를 갖다가 저거 해주는 거잖아. 내가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 현금을 넣어놓고서 결제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것도 네. 있잖아. 현금을 넣어놓고 현금을 경조사한테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핀테크를 네, 하면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어디 들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카카오페이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에다 돈을 올리고 그거를 돌리면 다시 카카오페이를 갖다가 이렇게 밑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다음 통장에 그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 근데 카카오페이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불법이죠. 유사 수신 행위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담당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 기능 같은 경우는 해당 회사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래 그렇죠. 네.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갤럭시페이 아까 질문 삼성페이 뭐라는 거는 지금 그 카드 회사가 아까 하는 건데 그 삼성 갤럭시에서 걔네가 중간 과정에서 수수료를 따먹는 거죠. 수수료 카드가 하는 거라고. 네? 삼성 카드가 할까? 아니야 삼성 카드가 삼성 카드가 될 건 아무 카드나 다 똑같죠. 카드만 등록만 시키면, 되는 거죠. 왜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원래 이제 증권사가 뭘 못했냐면 증권사는 교통카드가 안 되잖아요. 네네. 선불 결제 자체가 증권사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는데 얼마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걸 해주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이성원 대표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삼성증권의 일단 구조조정이라든지 시장 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이익 증가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걸 내가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네. 고민을 좀 하고 있다가 네. 이승훈 대표가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아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네. 건데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지금 카카오페이 보면 신한카드, 현대카드 두 개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갖고 쓰는 거거든요. 이건 카카오페이 쓸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는 중개만 해주는 거지. 대신에 예전에는 이 카드 정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었는데 얘네가 저장이 되니까 아, 이 사람이 뭐하고 있구나라는 데이터 분석을 얘네가 다 하는 카드 거지. 카드 두 장이나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가 이제 중간에서 그 수수료 따먹는 거죠. 근데 네. 삼성 카드도 그렇고 네. 사실은 삼성 카드는 아직 추세는 잡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 일단 관심 가져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삼성 증권 보시는 거가 네. 어떻게 보면 시류에 그냥 맞춰서 네. 가는 거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만약에 나는 그 대단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리고 삼성증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트를 보면 오 차트 이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주봉 돌려서 길게 보십시오. 주봉 돌려서 길게 보시면 대충 전략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그 카드사 삼성증권 그거 하려나? 카드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인데 이번 하겠죠. 달부터 그 카드사 그러니까 증권사도 선지급 할 수 있게 알겠어요. 한다고 하겠죠. 시장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그런 거는 다 삼성 같은 경우 그룹사가 있으니까 다 하죠. 직원들이 하나씩만 만들어도 그게 얼마야? 그러니까. 다 하죠. 그래서 무조건 다 하게. 월급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아예 그걸로 주는 거예요. 삼성 월급을. 그러니까 삼성 월급 불러주면 되죠. 월급에 초코를 주고 이러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건데 와인 2만 병 지급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삼성증권 얘기했는데 저도 아까 이제 삼성 아까 지금 김이 빠졌는데 그 전 하여튼 그 건설주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세 가지죠. 이게 보면 아파트 가격이 하여튼 미래는 모르지만 3년은 모르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양 시장이 좀 뜨고 있다. 예, 그게 이제 분양 시장이 많이 좀 분양 물량도 괜찮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건설주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대1로 프로젝트. 이렇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는 얼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규모가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란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데요. 이란이 이란 정부에서 얘기한 게 올해 300억에서 500억 달러 SOC 그런 관련 그 건설 투자를 발주한다는 건데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러잖아요. 이란이랑 한국이랑 먼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한국이랑 이란은 예전부터 친했고요. 분명히 친했어요. 테헤란도 말이잖아요.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낮아요. 낮은데 이란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3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 이란한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저한테 이 친구가 벌써 얘기했지만 테헤란인 게 76년에 생겼거든요. 테헤란로가 이란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죠. 테헤란인데 테헤란엔 서울로가 있어요. 그게 76년에 팔레비 왕조 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한테는 서울로이란 말이 되게 익숙해요. 우리도 테헤란. 네, 그리고 이란 사람들 우리나라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건설주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미리 했지만 이제 대림산업이 좀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대림산업 왜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이것도 아무 근거가 없는데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75년에. 그리고 제일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친한 건 사실인데 그게 보장은 안 되죠. 앞으로 좋아질지는 몰라. 그래서 예전에 했다고 즉 언프렌드 절감이 끝이잖아.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건 뉴스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 살아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말이 된다라고 일단 보셔야 된다. 그래서 건설주 살아있는데 저는 굳이 뭐 GS건설도 좋고 다 좋은데 이성원 대표나 현대산업도 좋은데 이제는 우리나라 지금 해외 것도 같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좋더라도 뭐예요. 향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까놓고 잘 모르고 지금 했다고도 이명박 정부 때 엄청 좋았는데 그게 다 약으로 들어와서 좆됐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머리 아픈 건설주보다는 매출이 보장된 현대건설이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좀 편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을 보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을 어떻게 보세요? 대우건설 이런 건 별로 관심 문제가 대우건설이 살아날까? 뭐가 문제부터 끝나야지. 무슨 문제? 분식회계 작년 그거 솔직한 얘기로 한화도 사실은 그 상폐됐어야 되는데 대마불사라고 살려준 거 아니야. 물론 대우건설도 대마불사로 살려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2년째 걸려있거든. 그 분식회계 문제가. 근데 그거를 아직 그 지난번에도 급락 나왔던 게 분식회계 문제 나오면서 쭉 빠졌다가 또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크니까 감당을 이게 회사가 크니까 이거를 지금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유야무야 끝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우건설은 중간중간에 분식 나올 때마다 분식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은 툭툭툭 빠질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건설주는 딴 건설주는 잘 몰라요. 특히 대우나 뭐 삼성 이런 거 다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현대건설은 뭐 실적 좋아진 거 잘 모르겠고 까놓고 하여튼 강요된 매출이 있다. 제 표현으로 매출이 강요됐어. 그렇습니까? 나는 근데 그거에 좀 믿기가 어려운 게 내가 만약에 회장님이면 왜 그걸 현대건설에 줘요? 그 어디죠? 엠코를 주면 되지. 엠코가, 그래서 엠코랑 합병시키면 아니 엠코를 주고 현대건설을 주건 하여튼 현대 그 현대차 그룹 안에서 나눠 먹을 거 아니야. 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현대건설을 정의선 회장이 아니 그거는 연결 받으려고 아니 그거는 이제 자기네끼리 안에 내부적인 그렇죠. 거 들어가는 거고 일단 매출을 누구한테 주고 나눠 먹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이거잖아. 1차로 누구한테 주고 2차로 누구한테 주는 거잖아. 네. 현대건설이 상당히 많이 따먹는 건 사실이죠. 나 같으면 엠코를 키워갖고 그러니까 엠코를 더 많이 줄지 그건 난 모르겠는데 네. 상장주에서 현대건설을 최고죠. 난데없이 거기서 뭐 나눠 먹자고 야 너 삼성물산 너 가져가라 롯데건설 주겠어? 그렇지만. 다 현대건설 위주로 간 거고 그 프로젝트 팀 회사가 현대건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예전에는 현대 우리 마크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압구정동 현대였잖아요. 지금 레미안이거든요. 레미안이 5년째 1위예요. 선호도가. 그렇죠. 현대건설은 그 힐스테이트가 4위인가 떨어졌어요. 아이파크가 최고지. 현대산업 아이파크가 최고지. 아니 그건 자기 얘기고. 아니 힐스테이트는 선호도. 처음에 브랜드 키우기 전에 그래서 그 부수 부동산이 꺾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끝까지 듣고 좀 그 디스를 하세요. 4위에요 4위. 그러니까 저 밑에 떨어져 있어. 그래갖고 정몽 회장이 올해 또 연초 얘기하셨어요. 1위로 만들려고 3년 안에. 그래서 그런 저 그래서 그 현대건설은 강요된 매출이 있다. 이거 매출이 정해져 있는 회사라기 때문에 좋은 게 있다고 보고 있고 앞서 현대건설 좀 쌈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삼성주권 얘기가 났길래 저도 이제 그 아까 뭐 핀테크도 얘기가 났길래 좀 하나 해드리면 저는 이제 올해 이제 6월 정도까지 지금 4월이잖아요. 6월까지 뿐만 아니라 올해 최대 이슈는 저는 이거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터넷 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하여튼 이번 제가 봤을 땐 박근혜 정부의 최대 이권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인정영 그 회장인가요? 이거 네. 그 금융위원장이 이번에 할 때 보면 일정이 바뀐 적이 있어요. 6월까지 6월 안에 구체적인 그런 원칙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원칙은 딱 두 개예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금산분리 해소 방안이랑 금산분리가 유지되냐랑 또 하나가 그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비대면 실명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에서 다니니까 알잖아요. 사람 실명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풀어주는 어느 정도 완화해 주냐가 핵심인데 그렇죠. 이게 그래갖고 그래서 인터넷 뱅크 하면서 이제 증권회사들도 지금 오늘 7개 회사가 모여서 같이 잘해보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8개 회사가 오늘 뉴스에 났던데 그래서 도대체 관심주가 뭐냐. 그렇죠. 네, 관심주가 뭐냐는데 이제 꿈 같은 얘기하면 아까 삼성증권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딱 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보시면 그 키움이 증권이 2000년대 창업하고 들어와서 2004년인가 상장하고 나서 지금 주가 20배인가 30배가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증권 업종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어요. 고점 대비 안 돼요 지금.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 키움이 다 말하면 혼자 좋아하지 나머지 다 좆된 거거든요. 쉽게 그렇죠. 수익성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은행 업종은 전체적으로 좀 좆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은행 업종은 전반적으로 좋을 게 없어요. 이 인터넷 전문을 내면 수입 베이스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유독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은행이 하나 있어요 지금요. 인터넷 전문 은행만 나면 제일 목소리 키우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이 약간 하나 관심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기업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이 열심히 한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송혜선 선생님 광고할 때 보면 맨날 뭐라 그래. 기업은행 보면 IBK 기업은행 보면 이게 일반 고객이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걸 소구점을 찾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리테일이 제일 취약한 게 상장 은행 중에서 기업은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 뱅크에 제일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걸 알려줄 수 없게 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떠나서 이건 이제 그 업계 얘기를 하나 중에서 이쪽 이걸 인터넷 전문 쪽 하는 쪽에서는 은행 쪽에 기존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을 좀 보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그건 약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중에 이 모든 거에 관점은 누가 갖고 아주 그 앞서 강준영 의원이 했던 뭐 카카오페이가 됐건 뭐건가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잖아요. 보안. 보안이 한번 날라면 좆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다시피 우리는 IP도 날라가는 회사잖아요. 그 나라에서 한 것도. 그래서 저는 보안의 최고는 지금 파수닷컴입니다. 네, 그래서 그 파수닷컴에 좀 관심 있어요. 근데 이번에 탐방 가신다며요? 네, 파수닷컴 이번 주 목요일에서 탐방 계획을 다음 주 갔다 와서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다녀와서 네. 여기서 방송에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수닷컴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신 분에 콤테 많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문서 받고 이럴 때 보였는데 워낙은 이게 딱 핀테크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아닌데 이게 뭐냐면 각종 그 대기업들이나 금융회사들의 문서 있잖아요. 문서 보안. 그러니까 이거 문서를 외부로 나가고 이런 주고받을 때 하는 거. 그런 걸 관리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삼성 SDS 출신이 만들어 나와서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데이터 보안 전문이고 거기에 이미 금융기관 있죠. 금융기관에서 마켓이 1위를 하고 있어요. 보안 쪽에서는. 이런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까지 가면 더 좋은 건데 핀테크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파수닷컴이 의외로 이게 또 우리 강준주 선생이네 우리 김성 선생님 가장 얘기하게 했던 외국인이 먼저 사고 주가는 안 오르고 그쵸. 거기도 기관이 사면서 올라갔는데 기관은 산 적이 없어. 네. 네. 자기는 조금 입질하는 모양인데 네. 이게 전 사고를 칠 것 같아요. 파수닷컴이. 네. 그래서 그리고 이름도 보면 이름은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이거 이름이 또 파수꾼에 가서 파수. 난 처음에 솔직히 그 개념 못 해갖고 가로지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난 아니 그 처음에 순놈 이런 느낌으로 갖고 그래서 야한 건 줄 알았어. 파수닷컴 아프리카인 줄 알았어. 아프리카 같은 거. 뻘거 벗고 나와갖고 막. 내 처음에 그렇게 디스했잖아. 네. 내 처음에 디스했거든. 아프리카 TV 얘기하는데 뻘거 벗고 여자애들 나온다고 그렇게 뭐라 그러더라고. 방송할 때 이성훈 대표 얘기한 걸 내가 디스하면 그 주권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거 분명 있어. 이것도 내 디스했지 분명히. 네, 처음에 디스했어. 파수닷컴 얘기하는데 엄청 디스당했어. 그러니까 삼성 얘기 나오니까 그래? 아니 삼성 SDS 내가 얘기했지. 아니 그건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아는 애가 네. 카이스트 나왔는데 네. 어? 위원님 저도 잘 아는 회사예요. 제 친구도 그거 통해서 병역 그거 있잖아. 뜬네. 그리고 제 친구도 한 두 명 다녀요. 그리고 좋은 회사라더라고요. 그래서 파수닷컴이 뭔가 이름도 좋아. 파수꾼인 거 파수잖아. 네. 뭔가 좀 안심되고. 그래서 이름도 잘 쳤다는 느낌이 들어. 이제는 요즘 정의가. 그러다가 아니 왜 안 오느냐 했더니 투신이 있나 기간이 안 샀기 때문에 안 오는 거거든요. 외국인은 형들은 계속 사죠. 그렇죠. 네. 외국인들은 뭐냐 꾸준히 조금씩 사죠. 저런 게 좀 올라갈 것 같은 네. 느낌 들어.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탐방 갔다 오신다니까 네. 탐방 갔다 와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각자 또 할 말 마지막 말 있으면 우리 김성원 과장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 뭐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네. 주식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제가 요즘에 제일 짜증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주식하면 안 되고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IM 빌딩 3층으로 오면 3층으로 됩니다. 오면 됩니다. 아하, 꼭 김상훈 과장을 찾아야지 다른 놈 찾으면 소용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럼 한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아 그건 그렇고 네. 저기 그 강연회 강연회 저 강연회 하는데 누가 아 내일 가 아 이건 올라가고 나서 아니 하면 돼. 수요일 네. 수요일날도 해? 강연은 내일 강연 안 하나요? 저는 강연회는 하는데 네. 홍보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고 보면 수요일날 알고 보면 홍보는 수요일날? 하지 않겠습니다. 와우파 여태까지 맨날 한 건 뭔 소리래 저거. 그러니까 나는 주식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이런 거 하지 아티스트. 않습니다. 네. 그동안 매번 넣고 낮고 홍보하게 해줘. 그런 건가 뭐야, 저. 제기랄 아토가 아토. 넌 아토야, 아토. 어제 이문세 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 진짜? 아티스트는. 나중에 변진섭이 사기당했다고 했잖아. 맞구나. 그. 이거 이성 대표 네. 강연해줘요. 저는 이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에서 하고요. 금융투자협회? 네, 금융 여의도에서 여기서 내서 네, 금융투자협회 검색하시면 되고 2시부터 5시까지 언제 날짜를 해야지 이 사람아. 맞아. 이번 주 토요일. 아 토요일날. 토요일날. 네. 금융투자협회 2시에서 5시입니다. 누구랑 하냐?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단독은 아니고요. 증시 최전선. 증시 최전선. 예, 증시 최전선. 오밤중에 하는 거. 예, 오밤중에 하는 거. 그거 네. 이제 그 하는데. 여자들도 나와? 나오시죠. 한 분이 전문가분 한 분이 계시니까. 누구요? 그 윤보원 과장. 윤보원 과장 하나 됐죠. 아니 예쁜 여자 캐스터를 만나. 캐스터는 아마 도우미로 오지 않을까요? 왜? 한 명은 캐스터도 나갔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캐스터 하나 나갔어. 근데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그 예쁜 캐스터도 보실 수 있고요. 그 저 말고도 며칠? 다른 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럼 며칠? 이번 주 토요일이 며칠인가요? 11일이네.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11일 금융투자협회. 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시최전선 강연을 하는데 제가 하고 아마 그날 김성훈 과장도 아마 서포터로 올 겁니다. 네. 저는 그냥 물건 팔러 가야 물건 팔러 가서 물 팔고 막 이러려고 그러지. 앞에서 물 팔고 막 부채 팔고 부채 팔고 진짜 토요일에 물건 팔러 가야 돼서 내가 무슨 물건이야? 아니면 내가 아 차? 아니 강아지? 강아지 물건 강아지가 왜 물건이야? 강아지 물건 팔러 아 물건 팔러 강아지 물건 비싼 거 아 이거 요번 다음 주에 한다면 다음 주에 또 하고요. 4월 18일 또 4월 18일 그 정해졌어 나죠? 그건 4월 18일 그건 아직 그 장소는 여기서 할 건데 그거는 다음 주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날짜 정해졌어? 네 4월 18일 네. 네. 몇 시에 그건? 그거는 아직 우리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 정하기 나름 네. 알겠습니다. 김성훈 과장부터 특별히 모자기 강연에 없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없고 저는 이제 4월 18일 같이 할 예정입니다. 4월 18일 예. 이번 주에도 나오고? 예 이번 주에는 뭐 일단 현장에서 나와 보니까요. 예. 예. 오셔서 뭐 천 한잔 하시죠. 천 한잔 하시죠. 약타.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